평양은 김정은 동지기 바레인 왕국 국왕 하마두 빈 이사 알 할리파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국왕과 바레인 왕국 인민의 이름으로 김정은 동지기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와 열렬한 축하와 축복을 드린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인민이 그의 현명한 용도 밑에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 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